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, 혁명적인 사상 공세로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자를 태양절과 권군절에 즈음하여 이탈리아의 공산당이 로마 까를로 겔리니 인쇄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.